가을 햇살이 참 따뜻하고 좋습니다. 봄 햇살이 예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또 가을 햇살은 풍성하면서 마음을 참 따스하게 합니다. 가을은 누구나 좋아하는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을이 참 외로운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구리가 시리다는 말을 가을에 가장 많이 듣습니다. 시리신 분들 계십니까? 가을 하늘이 너무도 맑고 단풍은 그렇게 참 아름답게 물들었지만 함께 노래할 사람이 없으니 차라리 비나 확 쏟아지기를 바라는 그 올드미스의 히스테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이 아가스를 제가 오늘부터 강의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분들에게도 최고의 연인과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트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아이고 겨우 하나님 내겐 수명 짧고 돈 많은 남자가 더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왜 웃으세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에 아가라는 사랑의 노래를 여러분에게 선물하려고 합니다.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사랑이 깊어지고 연인이 없으신 분들은 진실한 사랑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특히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은 첫사랑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의 묘약으로 영혼과 육체가 더 건강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상 이 햇살을 맞이합니다. 또 이 교회는 본당이 참 교회가 아름다워서 햇살을 늘 보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햇살 아래 서 있으면서 또 햇살을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햇살과 함께 있으면서 꾸밈 없는 시를 지은 여성이 있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일까? 어떤 사람일까? 제가 그 여인이 지은 시를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햇살을 보면 나는 햇살을 참 좋아합니다. 나는 햇살을 보면 꼭 주님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나는 햇살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햇살 곁에 앉으면 꼭 주님 곁에 앉은 것만 같습니다. 나는 햇살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햇살을 만지면 꼭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햇살을 참 좋아합니다. 내가 햇살을 보고 얘기하면 꼭 주님과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중간에 조금 생략했는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일까요? 분명히 마음씨 고운 여인임에는 틀림없을 것 같고 주님을 참 많이 생각하는 그런 여자가 아닐까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일상적인 작은 삶의 일에도 늘 감탄해하고 감사해하는 그런 여인일 거라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어떻습니까? 동일한 여인이 지은 시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그 목소리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습니다. 당신의 노래가 내게 머물므로 나는 당신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여 흥근하게 젖을 수밖에 없는 나의 눈을 보시니 삶에는 영원히 비치지 않는 모래 그림자 따르고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그래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다함일지라도 당신만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으며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있다함일지라도 당신만 안 계시면 나는 언제나 없다함입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시인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두 시를 통해서 이 여인이 분명히 주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연합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깊은 사랑의 체험을 가진 여인임에 틀림없습니다. 이 방금 제가 낭독해드린 이 시에 김석균 씨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곡을 붙였습니다. 곡을 붙이니까 시도 살더라고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주 예수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 나는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참 멋진 사랑의 노래 아닙니까? 아, 이 시를 지은 여인의 이름은 이인숙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신망의 선교회 장애인 공동체를 이끄시는 김양은 목사님이 이 이인숙 시인이 지은 신앙 시집에 있는 두 시를 제가 뽑아서 읽어드렸는데, 이 신앙 시집을 추천하면서 추천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눈보라보다도 극한 중증장애에 겨울에 덮여 나랫짓 한번 하지 못하고 죽은 듯 생을 유지해온 모진 생명이 드디어 싹을 틔운 것이다. 이 싹은 대사전이나 인물 백과사전에도 없는 새로 태어난 가날픽이 그지없는 하나의 싹일 뿐이다. 글자 한자 쓸 수 없는 그에게, 아직도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그에게 신은 위대한 생명을 주셨다. 작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가장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도취와 무의식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싹은 생명력의 위대함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리라. 이렇게 추천사 뒷마무리 면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아주 멋지게 적었어요. 우리가 이 추천사를 통해서 이 이인숙이라는 여인이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시를 지었을 때가, 이 시집을 출간했을 때 나이가 29살입니다. 이 시집이 출간한 때가 1989년입니다. 제가 이분의 얼굴도 좀 보고 싶고 해서 이렇게 한번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찾을 수가 없어요. 송명희 시인은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분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50대 초반일 겁니다. 이 전신장애, 글자 하나도 자기 혼자 힘으로 쓸 수 없고 다 불러줘서 받아 적어서 시집을 출간한 거예요. 그런데 이인숙 시인은, 제가 그 글을 시집을 쭉 읽는데요,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꼭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기도를 마칠 때도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사랑, 사랑, 사랑이신 예수님. 오늘 이 두 제가 편의 시를 통해서도 이 이인숙 이 여인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 참 깊고 애틋한 사랑이 표현되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시들도 많이 있는데 더 이것보다 더 깊은 신앙적인 사랑의 시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부 솔직하고, 국민학교 입학도 못한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이 우리 김양은 목사님이 추천한 것 같이 생명을 주세요. 생명, 사랑의 생명. 사랑은 시를 쓰게 하잖아요. 사랑은 노래하죠. 사랑이 마음속에 넘치면 글을 적고 편지를 적고 노래를 하고 저절로 밖으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면 병도 치료돼요. 앉아있는 분들 중에 아마 사랑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사람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사랑이 막 불같이 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근데 이 사랑은 모든 병을 치료하는 힘도 있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너무도 분명하게 그리고 매우 클리어하게 이렇게 정의했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이 아가스를 여러분에게 강의한다고 사실 한두 달 전부터 마음먹으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추상적인 사랑이 아닌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이 아가가 지어진 시기를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가 BC 970년부터 931년까지입니다. 약 40년 다스렸는데, 그 중에 솔로몬의 초창기 아마 970년부터 960년 사이에 이 아가스가 지어졌을 겁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한참 이런 불같은 애틋한 아주 순수한 이런 사랑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구약은 여러분 알다시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는데, 히브리어의 원래 제목은 쉬르 하슈림,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영어로 Song of Songs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이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죠. 솔로몬이 잠언만 3,000수를 지었고 노래만 1,005수를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최고의 노래라는 뜻이, 최고 아름다운 노래. 이 아가서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신혼 첫날부터 시작해서 결혼 과정 또 결혼 후의 생활까지 쭉 이 아가서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적인 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사랑을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드라마 한 편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한 면을 부각시키면. 이 아가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오늘부터 한번, 혹시 모르겠습니다, 아가서를 한번 읽어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설교를 잘 들으시는 분들은 읽어오셨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 설교가 더 잘 들리니까요. 이 아가서를 처음부터 8장까지 밖에 안 되는데 한번 쭉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개역성경, 이 한글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 단어들, 고어들이 많이 나와서 영어로도 읽어보고 또 현대어 성경으로도 읽어보고 여러 번역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더, 그런데 공동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진짜 이건 사랑의 편지예요. 자칫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면 삼류 사랑의 소설 같은, 시 같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입맞춤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풀이 해놓은 게. 그래서 이 개역 성경이 참 그 거룩한을 살리면서 번역을 너무너무 잘한 성경이라고 생각되어지죠. 요즘 개역 개정을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 아가서를 1장부터 8장까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면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여러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읽어보니까 마치 세상에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다른 사람에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두 사람이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어떤 그 편지 노래를 오고 가는 내용입니다. 한눈 팔지 않죠. 두 사람이 다 서로에게 눈이 멀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서로 감탄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런 거 쳐다보면 막 간지럽고 그렇습니다. 제가 선을 두 사람 만나기도 하고 주례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체를 못합니다. 목사가 앞에 앉아 있으나 마나 상관없어요. 그냥 빚어주고 만져주고 해주고 닦아주고 서로서로 칭찬하고 예쁘다니 요즘 현대 젊은이들 그렇더라고요. 그 표현을요 아끼지 않고 다 해요. 숨기지 않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그냥 어른들 앞에 있거나 이러면 좀 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서 이제 사랑을 다 하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막 그냥 앞에서 다 그냥 하는데 사랑스러워요. 근데 참 예쁘더라고요. 저는 그게 솔직하게 그걸 표현하는 게 참 예뻐요. 근데 오늘 이 아가서가 더합니다. 더해요.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얼굴 생김새 하나하나, 눈, 코, 입 말할 것 없이, 입은 옷, 그 옷에서 나는 냄새, 향수, 발끝에서 행동 하나하나까지, 한마디로 서로에게 그냥 뿅 간 거예요. 그냥 서로가 완전히 그런 내용이에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다. 상대방은 다 걸작품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예술 작품이에요.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너의 눈이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다. 클레오파트라를 옆에 데려다 놓아도 나는 절대 한눈 팔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일지라도. 네? 오늘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진 솔로몬과,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은 너무너무 푹 빠졌어요. 서로 어떻게 보면 진실한 사랑은 지극히 이기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포커스는 오직 상대방이에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시간 사용도 물질 사용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을 때는요 바쁜 일도 없어요. 함께 하고 있지 않은 사람하고 있을 때는 항상 바빠요. 가야 돼,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해도 그녀가 좋아하면 다 좋아요.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되었다고 해도 그녀가 옳다고 하면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맛이 없다고 해도 그녀가 맛있다고 하면 맛있는 거예요. 뭐 체하든 말든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지루한 연극이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다 재미있는 연극이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오직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진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표정이 진지하시네 다들. 에?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눈에 보이면 안 되죠. 한눈 팔게 되면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바람둥이거나 가짜 사랑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만 사랑하라고 말해요. 세상은 이 사랑을 두고 시기합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편협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세상의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누구든 신부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죠. 지금 38살이 된 남인숙이라는 여성이 20대 후배 여성들을 향해서 쓴 여자의 모든 인생은 20대에 결정된다라는 책을 제가 최근에 읽었는데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근데 현실을 살아가는데 매우 실제적인 조언이 참 많이 들어있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마치 여성들의 마음을 훔쳐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장의 제목이 만인의 연인은 누구의 연인도 아니다. 이게 타이틀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있다는 말은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답니다. 그리고 그 뒷장으로 계속 넘어가 보면 결혼에 관한 실제적인 조언을 하면서 나쁜 남자와 결혼하라 이런 제목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인가 해서 읽어봤는데 적당히 나쁜 남자가 좋은 남편감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나 사람 좋다는 소리를 듣는 남자는 도무지 거절을 못한답니다. 사달라는 외판원들의 물건 다 사주고 곤란한 부탁 다 들어주고 남에게 빌려준 돈은 못 받습니다. 착한 남자의 아내로 살기가 그렇게 피곤하답니다. 다른 사람하고 싸우면 아내를 편들어주기는 그냥 시누이 편이나 들고 심지어 이웃 동네 아줌마 편을 듭니다.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은 다 좋아합니다. 착한 남자와 연애는 괜찮은데 결혼은 하지 말라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해놨더라고요. 성격이 좀 까칠해도 자기 아내만 보물처럼 다루는 남자와 결혼해야 행복하다 이렇게 적어놨다. 어떻게 뭐 동의하십니까? 예, 제가 이 보면서 기독교의 사랑과 기타 세상 종교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하면 좀 무리한 비유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싫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나만 사랑하라고 하는 게 그게 독선적인 요구입니까? 남녀가 서로 깊이 사랑하는데 나만 사랑해, 난 너만 사랑해 하는 게 아 싫어, 난 너 사랑 말고 다른 사람 연인 사랑도 받고 싶어. 뭐 이게 근데 여러분 기독교 보십시오. 너무 사랑해서 목숨까지 버렸다면 그게 진실한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푹 빠져 계십니다. 만인의 연인이 아니라 오직 당신만을 사랑하십니다. 개인적인 깊은 만남을 원하시죠. 여러분과 입 맞추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이 아가서 이야기를 이제 조금 더 하다가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 아가서에 대한 해석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삼류소설같이 보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성경이냐, 공동번역이나 현대성경을 보면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속에 아가서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보게 하셨습니다. 읽게 하셨어요. 이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경을 선택할 때 이 아가서를 선택하게 했어요. 크게 이 아가서를 해석할 때 몇 가지 해석법이 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 해석법은 알레고리칼 해석법, 이 풍류적 해석법입니다. 아가서는 실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 간의 관계 안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가서를 단순히 메타포 내지는 풍류로만 이해한다면 역사성과 사실성이 무시돼요. 그냥 단순히 작가의 상상 속에서 그려낸 어떤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학자들은 예표론적 해석법, 타이폴로지컬 이 해석법을 따릅니다. 이 아가서의 내용을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연애한, 사랑한,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즉 성도 간의 관계의 모형적 측면에서 또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아가서를 여러분께 강의할 때 이 두 번째 해석법에 따라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장 2절을 보면 아가서는 실제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는 1장 저자를 이야기한 거고 2절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는데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입맞춤으로 시작됩니다. 입맞춤. 젊은이들의 말로 키스. 포도주보다 향긋한 입맞춤. 이건 사랑하는 사람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입맞춤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친밀한 연합을 뜻하죠. 두 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는 시작형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우리는 신랑 신부가 두 사람이 결혼식장 아니라도 계속 키스할 텐데 자꾸 키스하라고 이러잖아요. 우리 키스하라고. 두 사람이 입맞춤하는 게 결혼의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합을 의미하거든요. 이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연합이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고 다 거짓말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손도 잡지 않고 입맞추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뭘 어떻게 돼요? 다시 깨어질 가능성이 많죠. 손도 안 잡고 입맞추지도 않고. 근데 제가 이 입맞춤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서 인간의 생명, 여러분이 인간의 생명이 하나님의 입맞춤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묵상하면서. 자, 사람을 하나님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로 생명아 생기야, 에스겔이 선포한 것 같이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해도 생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마른 뼈다귀를 그렇게 살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드실 때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에 한번 불어넣어 보세요. 코에 불어넣으려면 코에 제대로 불어넣으려면 하여튼 가장 가까이 다가가야 이 불어넣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그린을 사용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코에 이렇게 불어넣으면 입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장 향긋한 향기를 어쨌든 불어넣었을 거예요. 제가 그냥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흙으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행위가 뭘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그게 키스가 아니었을까? 아담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생령이 됐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됐어요. 눈을 번쩍 떴어요. 코에 불어넣을 때만 해도 눈 뜨지 않았죠. 눈을 번쩍 떴어요. 하나님이 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마치 태어나서 어머니를 보는 것과 같아요. 그 눈을 번쩍 뜬 자기 자신을 닮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유 내 새끼. 키스했을 것 같아요. 키스. 키스를 하면서 포옹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입맞춤을 원하고 있어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대. 여러분 사랑이 없는 입맞춤은 상대방의 나쁜 입냄새만 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맞춤은 향기가 납니다. 오늘 여인은 3절에서 솔로몬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극찬하고 있어요.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고. 하나님은 우리와 입맞추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입맞춤은 향기가 나요. 솔로몬 왕은 그 다음에 이 술람미 여인을 은밀한 침궁으로 인도합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깊은 사랑에 빠지면 사랑을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더 깊은 사랑의 은혜를 나누는 게 순서죠. 마땅하죠. 이 은밀한 침궁에서의 사랑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두 사람만의 관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난 당신만을 사랑한다는 그런 사랑의 강력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난 당신밖에 없다는 거지. 내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서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은밀한 침궁으로 인도하기를 원해. 가자, 침궁으로 가자. 침대로 가자는 거예요. 안방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와 단둘이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세요. 침궁으로 들어갈 그 달콤한 순간에 안방으로 가자 했는데 신부가 말이죠. 아니요, 나 지금 너무 바빠요. 밥을 못 먹었어요. 직장에서 뭐 잊은 게 있어요. 잠깐 가져오고 내가 들어갈게요.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판을 깨죠. 판을 깨요. 근데 우리들은 얼마나 신랑이신 하나님을 김세게 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침방으로 가자 이거예요. 안방으로 가자 이거예요.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뻑일 것도 없으면서 맨날 바빠요, 뭐 어디 잊어버렸어요, 배가 고파요, 뭘 해야 돼요, 늘 그러는 거죠 우리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침궁 깊은 곳까지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성소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일치를 경험해야, 그래야 그 하늘에서 흘러 넘치는 기쁨과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서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이 술람미 여인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 술람미라는 마을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도 그냥 수넴이라고 말하는 여인도 있고 솔로몬의 여성형 단어가 솔로몬이다, 술람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술람미는 솔로몬의 여자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술람미 여인이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여자라는 사실이죠. 왕이 사랑을 얻기 위해서 출신 성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술람미가 또 술람미 여인의 부모의 배경이 중요했다면 이 아가스에 분명히 기록했을 거예요. 술람미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그 땅은 너무 기름진 땅이고 그 부모님은 뼈대 있는 가문이고 그 여인은 그 중에서도 셋째 아름다운 딸이고 뭐 이렇게 표현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기록이 없어요. 그냥 술람미. 그것도 저 6장에서 한 번 술람미 여인 등장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솔로몬 왕에게는 이 술람미 여인의 배경 관심 없어요. 출신 성분 관심 없어요. 집안 관심 없어요. 그게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이 먼 사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솔로몬 왕이 지금 눈이 먼 사랑을 하고 있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 이방 여인입니다. 출신도 별거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아버님도 일찍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 어머니하고 오빠 이야기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왕의 부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외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미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여인에게 푹 빠졌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왕의 여자가 된 이 술람미 여자가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예루살렘 여인은요 전부 지금 솔로몬 왕의 마음을 얻고 싶어가지고 야단이에요. 지금 다 저 왕 너무 멋있고 뭐 부족한 게 하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이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쬐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음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기 개인사를 좀 소개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얼굴이 피부가 검다는 거. 원래부터 검은 게 아니고 일을 많이 했어. 여러분 피부가 검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손도 거칠다는 말이야. 피부가 다 거칠다는 말이야. 여러분들은 여기 나오실 때 뭐 좀 많이 세 가지 이상 바르신 분들은 괜찮은 분들이에요. 집안이.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가꾸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집안도 넉넉지 못하고 오빠들이 그냥 너 가서 포도원에 일해. 그 당시 여인들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일하다가 다 그냥 얼굴이 다 걸렀어요. 그니 뭐 그렇게 이쁘겠어요? 이 게달이라는 말은 금은이라는 뜻인데 이스마엘의 후예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치는 이 암갈색의 염소 가죽으로 장막을 쳤기 때문에 다 검어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같이 검다. 이 술람미 여인은 한마디로 시골 처녀입니다. 시골 처녀. 여러분, 이 자존감이 높지 않으면요, 자기 자신의 후회스러운 떳떳하지 않은 과거를 다 숨기는 법이에요. 다 숨겨요. 자기가 어떤 출신이었다, 학력이 어떻다, 집안 배경이 어떻다, 가진 게 이렇다, 뭐 키가 뭐 어떻다, 부모님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 다 숨깁니다. 이 왕의 여자가 될 정도면 그 조건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떳떳하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밝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조건과 상관없이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하거든요. 사랑을 받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해요. 흘겨보지 말 것은 자기 스스로, 내가 비록 검으나 나는 아름답다, 이 자존감이 높은 거예요. 내가 비록 피부가 이렇게 검고 거칠지만 나는 아름답다. 왜? 솔로몬 왕이 나를 택했다. 너희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있어도 나를 택했다. 자신감이 있는 것이죠. 이 당당함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당함. 이 당당함이 멋있게, 사람을 멋있게 보이잖아요. 왕의 사랑에서 이 여인은 이 당당함이 그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당당해지는 게, 당당해지는 거죠.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 말이죠. 남편이 다섯, 여섯 번째 그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여인이었지만 당당하게 가서 커맨시 와보라, 자기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결혼은, 이 솔로몬 왕이 참 부인이 많았잖아요. 근데 대체로 다 정략적인 결혼. 국가 간의 서로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볼모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결혼은 그런 정략적인 결혼이 아니에요. 순수한 사랑의 결정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결혼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많이 육체적으로 참 이 현대 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종류가 뭐 너무너무 많아요. 약이 많아진 것 이상으로 병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치료약은요, 이 사랑입니다. 사랑. 절대 현대의학 약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사랑으로 고쳐집니다. 대부분 우울증이니 뭐 다 사랑으로 고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저절로 열등감이 자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비록 검으나 나 아름답다. 내 검은 거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이 검은 거 햇볕에 걸린 이 피부를 솔로몬 왕은 더 사랑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받기 위해서 외형적인 단점을 자꾸 커버하려고 그래요. 치장하려고 그러죠. 거기에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합니다. 외적인 허물 수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특히 결혼 안 한 아가씨들은 더 하지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요,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돼요. 이 만왕의 왕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 앞에 늘 나오면서 그냥 나와서 되겠어요? 그냥 나와서 몸과 마음과 육체를 다 치장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잘 보여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눈먼 사랑을 하고 계시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흠이 된다면 주님이 친히 고쳐줄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 흠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사랑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죠.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치료약입니다. 여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인사가 아니에요. 기절해야 될 인사, 여러분들이 기절해야 될 인사. 험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신부로 맞이한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사위감 하나 간, 그 사위 좋은 사위 얻으려고, 좋은 며느리 얻으려고 얼마나 살핍니까? 따집니까? 예? 여러분만큼만 하나님이 따져도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눈먼 사랑. 근데 이 사랑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의 에너지는요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이 사랑은 단조롭지도 않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니까 우리는 뭐 사랑하는가 보다, 사랑하는가 보다 이래. 하나님은요 참 누가 그러더군요. 저 하늘을 도화지 삼아서 저기 여러분 구름이 똑같은 구름 봤어요? 참 하나님은요 여기 똑같은 자연이 어디, 똑같은 잎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색깔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세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잘 보이려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그냥.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토록 애쓰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을에 나랑 사랑해 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난 사랑에 푹 빠졌어요. 바로 당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 이혜인 수녀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이혜인 수녀님이 3년간 암투병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매스컴 조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자가 이 3년이 지나고 이제 암에서 지금 많이 회복되셨어요.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암 투병 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혜인 수녀도 이 시 글 쓰는 것마다 다 그 베스트셀러 됐거든요. 참 아름다워요. 수녀지만 그 집안이 다 수녀고 성당을 다니시더라고 보니까. 암 투병 후에 달라진 게 뭡니까? 이랬을 때 그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수녀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 하늘을 보고 가족을 보고 풀과 나무와 꽃을 보는 것이 다 새롭습니다. 고통을 통해 진주가 나온다는 말과 고통이 축복이라는 말이 추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많이 돌아보고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그들을 사랑하겠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가 그들을 돌보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삶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이란 믿을 수 없습니다. 아, 제가 요 세 개가 탁 제 마음에 오더라고요.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다음이란 믿을 수 없다. 아, 여기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듬뿍 받아서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십시오. 그리고 바로 지금 바로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사랑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랑의 전염병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